공장 처녀들 고로 갈 때면 봄날의 꽃 향기 풍겨오는 듯 꽃처럼 피어난 어여쁜 모습 일터에 소문난 혁신자인 줄 그 누가 알랴 어이 알랴 우리 공장 처녀 우리 공장 처녀들 노래할 때면 명배우 무대를 펼쳐놓은 듯 신나게 가야 그 불리는 소리 꽃을 날려가는 줄 누가 알랴 어디 알랴 우리 공장 처녀들 라라라라 라라라라 우리 공장 처녀들 처녀들